기억해 우리 처음 만난 날 수줍던 미소와 쏟아지던 햇살을 눈빛만 보아도 나는 알 수 있었어 우리는 하는 걸 우리는 하는 걸 네가 나는 걸 네가 웃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지켜줄게 너를 위해 시간마저 거슬러서 네 앞에 나타날게 I believe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아 약속해줄래 이 아름다운 곳에서 널 사랑했던 모든 기억은 끝나지 않을 이야기가 되어 빛날 거야 Never say goodbye 너와 난 하나니까 같은 꿈 속에 함께 걸을 테니까 지금 이대로 난 내 곁에서 우선주기로 해요 내일보다 멀리 영원보다 걱정에 잠 못 들던 새벽에 너를 보며 저 하늘에 다짐했지 저기 너무나 머나먼 나의 꿈까지 두 손 놓지 않기로 해 잠시 길을 잃어 혹시 외로워졌던 작은 숨결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날 부르면 어디라도 널 찾아갈 테니까 나도 웃지 않기로 했어 폭풍 같은 하루에서 더 따뜻하게 너를 하는 지켜주기로 했어 네가 내게 준 사랑이 남아 난 그나마 사랑할 힘이 생겨 You don't cry 안녕은 다시 만날 때만 Never cry 우리가 만든 일이 이렇게 남았어 끝없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전화를 꿈을 꾸며 살고파 언제나 네 안에서 영원토록 너만의 deal 너만의 deal 너만을 위한 내일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만들어 결말은 제목처럼 내가 믿으러 널